창을 스치는 바람도 나의 마음을 모르지. 잎새 가지면 텅 빈 이 가슴 더욱 아프다는 걸. 내게 떠나간 사람들 이제 낙엽이 되었나. 눈물에 젖어 이 내 가슴에 가득 쌓여만 가네. 왜 우리 만나 헤어져 영원히 머물 수는 없나. 잎이 고치듯 또 다른 만남은 아픈 이별 될 텐데. 이젠 아무런 느낌도 아픈 기억도 난 몰라. 지나가버린 추억 하나만 슬슬이 바람에 날려. 슬슬이 바람에 날려.